신촌을 못 가, 한 번을 못 가. 혹시 너와 마주칠까봐 널 보면 눈물이 터질까봐. 친구들 한잔 하자고 또 꼬시며 불러대도 난 안 가. 아니 죽어도 못 가. 자주 갔었던 좋아했었던 사거리 그 포장마차가 그립다. 네가 너무 그립다. 새빨개진 그 얼굴로 날 사랑한다 했었다.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니.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. 운다 또 운다. 아직 많이 보고 싶나 봐. 너도 어디선가 나처럼 울까 또 울까. 그럼 너를 마주칠까. 신촌을 주던 아쉬워하던 막차 버스 안에서 우리 좋았지. 우리 너무 좋았지. 뒷자리 창가에 앉아 입김 불며 그리던 네 이름. 그리고 널 사랑해. 거리가 그리워. 운다 또 운다. 아직 많이 보고 싶나 봐. 너도 어디선가 나처럼 울까 또 울까. 그럼 너를 마주칠까 신촌.